과민성장증후군으로 고생하고 계신가요? 잦은 복통, 설사, 변비 증상을 완화하고 편안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최신 치료법, 좋은 음식, 운동 및 생활습관 관리 팁을 총정리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자꾸만 불편한 내장, 과민성장증후군 때문일까요? 혹시 식사 후 배가 아프거나 화장실에 가고 싶지 않아도 갑자기 배가 아파져 오고 변비와 설사를 번갈아 겪으며 하루에도 몇 번씩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과민성장증후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민성장증후군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는 흔한 질환이지만 그 증상이 명확하지 않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장이 예민해서 발생하는 이 증후군은 일상생활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올바른 정보와 꾸준한 노력으로 충분히 증상을 완화하고 편안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과민성장증후군이 무엇인지부터 최신 치료법, 그리고 우리 몸에 좋은 음식과 운동, 생활습관까지 여러분의 장을 편안하게 해줄 모든 해답을 알려드릴게요. 과민성장증후군, 무엇이고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과민성장증후군, 대체 무엇일까요? 과민성장증후군은 위나 대장 등 소화기관에 특별한 질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복통과 배변 습관의 변화, 설사, 변비가 동반되는 질환입니다. 장이 과민해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스트레스나 특정 음식 등에 장이 비정상적으로 반응하여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장의 운동 기능 이상, 장 신경의 과민 반응, 장내 미생물 불균형,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신 연구 동향과 효과적인 치료법. 과민성장증후군은 완치 개념보다는 증상을 관리하고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최근에는 개인별 맞춤 치료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약물치료, 복통, 설사, 변비 등 주된 증상에 따라 장의 운동 기능을 조절하는 약, 경련을 완화하는 약, 변비나 설사를 개선하는 약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항우울제와 같은 신경조절 약물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식이요법, 포드맵 식단, 최근 주목받는 치료법 중 하나입니다. 포드맵은 장에서 잘 흡수되지 않고 발효되면서 장을 자극하는 특정 탄수화물 성분을 말합니다. 양파, 마늘, 밀가루, 유제품, 콩류 등에 많이 들어있는데 일정 기간 이들 음식을 제한하는 식단을 통해 증상을 크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내 미생물 개선, 장 건강에 좋은 젖산균인 프로바이오틱스 섭취도 장내 미생물 균형을 맞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므로 여러 종류를 시도해보고 본인에게 맞는 것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장관에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스트레스는 과민성장증후군 증상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명상, 요가, 규칙적인 운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에서 실천하는 과민성장증후군 예방법. 과민성장증후군은 예민한 장의 반응이므로 평소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이자 관리법입니다. 규칙적인 식사습관, 끼니를 거르지 않고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하여 장의 부담을 줄여주세요. 천천히 식사하기, 음식을 급하게 먹으면 소화 불량을 유발하여 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씹어서 천천히 드세요.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이 더욱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규칙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면, 수면 부족은 장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통해 몸의 균형을 유지하세요. 적절한 수분 섭취,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의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은 변비 예방과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속 편하게 해주는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과민성장증후군 증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본인에게 맞는 음식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에 좋은 음식. 저 포드맵 식품. 바나나, 오렌지, 딸기, 포도, 키위, 감자와 같은 과일 및 채소, 쌀밥, 무글루텐 곡물 등은 비교적 장에 부담을 덜 줍니다. 부드러운 단백질, 닭가슴살, 흰살 생선, 달걀 등 기름기가 적은 단백질은 소화 부담이 적습니다. 일부 발효식품, 개인차가 있지만 김치, 요구르트, 유당 함량 적은 것 등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음식, 장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음식, 고 포드맵 식품, 양파, 마늘, 아스파라거스, 브로콜리, 콩류, 사과, 배, 복숭아, 유제품, 우유, 치즈, 밀가루 음식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극적인 음식, 매운 음식, 짠 음식, 기름진 음식은 장 점막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카페인 및 알코올, 커피, 탄산음료, 술 등은 장을 자극하여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인공감미료, 자일리톨, 소르비톨 등 설탕 대체제는 장내 가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을 튼튼하게, 과민성 장증후군에 좋은 운동과 생활습관. 운동과 올바른 생활습관은 과민성 장증후군 증상관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장 건강을 위한 추천 운동, 걷기 및 건강 달리기, 수영 등 유산소 운동.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장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하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적입니다. 매일 30분 이상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가 및 필라테스, 심신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장 마사지 효과가 있는 자세들은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 배 부분을 부드럽게 마사지하거나 비틀어주는 스트레칭 장 운동을 촉진하고 가스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 만들기. 규칙적인 배변 습관, 일정한 시간에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들이고 변이를 참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휴식. 과로는 장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에 충분한 휴식을 주세요. 따뜻한 복부 유지. 차가운 배는 장의 움직임을 둔하게 만들고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배를 따뜻하게 유지해 주세요. 식사일기 작성. 어떤 음식이 증상을 악화시키는지 파악하기 위해 식사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불편함 없는 편안한 일상을 위하여. 과민성 장증후군은 많은 분들이 겪는 불편함이지만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장 상태를 이해하고 식단 조절과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충분히 편안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증상이 심하거나 오랜 기간 지속된다면 반드시 소화기내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과 맞춤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노력이 모여 여러분의 장 건강과 삶의 질을 크게 향상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이 글은 교육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의 증상과 약물 치료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 결정하세요. 응급 증상은 즉시 119로 연락하시기를 바랍니다.